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국경조례 즈음에서 12일 해당 탑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해당 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비용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러시아 연방 특명 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요일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진 주재 러시아 연방 총룡사관 성원들은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소련군 요일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정했습니다.